펍스 뉴스. 롯데장학재단 취업준비생 장학생 4기 모집 공고 안내입니다. 4년제 정규과정 6학기 이상 수료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1일 수요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인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K-디지털 신청 안내입니다. 비전공자도 충분히 수강 가능한 핀테크, 인공과정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아시아경제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인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10기 의약품안전지킴이를 모집합니다. 신청기간은 5월 10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의약품안전정책에 관심 있는 만 18세 이상 SNS 사용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최대 연휴 중 하나인 노동절 황금 연휴를 맞이한 이번 주, 베이징 당국은 식당 식사를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50명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상하이 봉쇄의 재연을 막기 위해 초강수를 띄운 겁니다. 경기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의 후퇴는 없어 보입니다. 한편 베이징 내 모든 식당의 매장 영업과 배달, 포장은 허용됩니다. 북한 전역에 봄 가뭄이 현실화되면서 농작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기상청인 기상수문국을 이용해 5월에도 덥고 건조한 날씨가 연일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농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분에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사회주의 문명국이라는 키워드 아래 많은 분야에서 북한 인민들의 복지를 늘려오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틀 연속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타스통신은 지난 30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쿠르스크 지역에 여러 발의 포탄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이러한 주장에 러시아 안팎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덤터기를 씌울 자작극을 준비 중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부터 러시아 국경 마을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의문의 폭발과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2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권하인 기술의 김경주, 담당의 송재훈이었습니다.